리순남 제종조선 경제인 연합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종조선인 총연합회 여성 일군 대표단이 평양 양로원을 참관했습니다. 대표단은 이밖에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, 금컵체육인 종합식료공장 등을 참관했습니다.